Someday 그때는 마치 그림 같았다. 너는 멀리서 내게 오고 있었다. 거친 바람이 시작되고 시린 통증에 눈물이 흐를 때 쓸쓸한 내게 빛처럼 내렸다. 그때도